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고 굉장히 효쌤. 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너무 푹 쉬다가 와서 좋았어요. 항상 주말 잘 보냈어요 라고 했을 때 푹 쉬다가 네. 되게 부러워요. 오늘은 혜인 씨가 아니라 예준 씨가 한 주간 또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 녹음을 못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녹음을 하게 된 김에 지난번 저희 방송할 때 그 여성 CCM 가수분들의 노래 틀어드리면서 다음번에 우리 남성분들을 네. 곡을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분들의 곡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열심 저격. 남심도 저격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첫 곡 듣고 오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곡은 이재훈 씨의 단 하나의 사랑 듣고 오실게요. 지지 않을게요. 네, 이재훈 씨의 단 하나의 사랑 듣고 왔습니다. 이재훈을 했을 때 이재훈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으신 목소리죠? 네. 네, 쿨의 이재훈 씨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혜인 씨가 이 곡을 선곡해왔을 때 네. 가요인가? 라고 했었거든요. 약간 가사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가요인가?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가스펠 녹음한 네. 그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또 이분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이 미라클이라는 앨범이거든요. 한번 저희가 들고 와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인데 너무 찬양 같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가볍다고 할까요? 쉽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편안하게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곡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은 제가 빨리 듣고 싶네요. 벌써요? 네. 네. 제가 정말 요즘 빠진 분들이죠. 요즘 완전 핫한 분들입니다. 멜로망스 분들의 CCM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은 오 진실하신 주입니다. 네,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멜로망스 분들이 원래 일반 대중가요도 부르시는 그분들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틀려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같은 분들이신가? 되게 미성 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연주를 너무 예쁘게 훌륭하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요즘 또 선물이라는 곡이 유행하잖아요. 아 그분들이 이분들이 부르신 노래예요? 네. 오. 그 되게 감미롭고 좋은 곡이잖아요. 그분들의 감성 그 감성이 이 CCM에 잘 묻어나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오 그러시구나. 저는 또 몰랐네요. 방금 전에 좀 이상한 소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네. 금요일 방송 때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셨을 거예요. 새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 그때 말씀드렸듯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정말 여기가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저희가 문을 열고 녹음을 했는데 밖에 새들이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노래를 불러준 저희 그 가장 안티팬인 저희 집사람이 네. 웬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산소가 부족해요.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 두 곡 연속해서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 두 분인데 이름이 비슷해요. 오. 유성은 씨 그다음에 유은성 씨. 유은성 씨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유성은 씨란 분은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은 약간 성악가세요. 바리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성은 씨의 오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유은성 씨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듣고 오겠습니다. 목소리가 와, 너무 유은성 씨는 살짝 목소리가 뭐라고 하죠? 외모가 동안이면은 네. 목소리는 약간 성숙한 저 목소리 되게 젊어요. 그래요? 되게 젊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전 이분 연세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목소리가 진짜요? 되게 가늘하면서 되게 한 소년이 부르는 듯한 목소리인데 나이를 있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노래가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남성분들 CCM 노래 듣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또 혹시 아 얘네들 또 날로 먹는 방송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노래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시는 곡이죠? 너무 좋아요. 네, 다음 곡은 청관웅 씨의 미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씨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의 미랄의 의미. 네. 뭐냐고. 되게 갑작스럽게 훅 들어가서 훅 내뱉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 속에서의 미랄의 미랄.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 페이지에다가 그 의미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예, 꼭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남겨주셔야 돼요. 저희가 주로 확인하는 게 페이지다 보니까는. 네, 맞아요. 뒤늦게, 저기 사이트에다 올리시면 뒤늦게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미랄이 무엇인지 그 글을 올려주시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도 괜찮을까요? 그건 안 돼요. 심으로 깨지네요. 아니면 왜 저한테 물어봐서 그러겠어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그대로 올리려고 했죠. 그건 반칙입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우. 정말 저한테 은혜가 많이 되는 찬양입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저 정말 이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가 어떻게 이 가사가 한순간 제 기도가 됐었어요. 저의 찬양, 저의 기도가 주님께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게 이제 참 한 저의 이 가사 자체가 어느 순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가사대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곳에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말 저에게 좋은 축복이었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한웅재님. 이분이 이제 이분의 곡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좀 독특해요. 어쿠스틱 느낌. 그러면서 목소리, 그러니까 느낌이 처음 딱 노래 들으면은 강산혜 씨의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목소리는 되게 청아해요. 와, 그래서 그건 너무 좋다. 리포도 좋고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웅재 씨의 희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며 살지 수많은 도전들을 그 높고 높은 파도 속에 우린 완성된다네. 우린 배우며 살지 수많은 실패들을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건 끝이 아니야. 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우린 믿으며 살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진실은 변함없는 거야 우린 그걸 노래해 우리 앞에 둘러진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릴 향해 떠오를 새벽은 다가온 거야 우린 목을 태우는 갈증이 더해갈수록 우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네 예예 시련들 그 속에서도 결코 놓쳐선 안 될 희망이 있다네 몰아치는 바람과 쏟아지는 그 비 속에서도 결코 내려선 안 될 깃발은 있는 곳 수많은 얘기들이 절망을 말해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희망이 있지 수많은 노래들이 거짓을 말해도 우리가 불러가야 할 노래가 있네 사랑의 노래 생명의 노래 희망의 노래 씨의 희망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되게 처음 시작이 기분 좋게 가볍게 톡톡톡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되게 귀를 간지럽혔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리듬이 네. 되게 참 좋아요. 어쿠스틱 느낌이 네. 같이면 자신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저희가 계속 새로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귀가 참 호강하네요. 아 정말 라디오 하면서 네. 정말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 드릴 때 주님 제가 라디오 할 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남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제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가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잠을 못 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려고 찬양 들으면서 이제 듣는데 네. 갑자기 이 찬양 뭐지? 그리고 일어나서 갑자기 막 네. 가사를 막 검색해보고 네. 찬양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저장을 해놓고 다시 자는데 네. 또 좋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 세상에는 좋은 찬양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뭐 녹음실을 오던가 아니면 이제 한의원을 갈 때도 네.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더 막 듣고 싶은데 네. 아, 너무 짧은 거 이렇다 하고 더 듣고 있자니 환자는 기다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는 네. 그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나얼의 I Surrender 듣고 싶겠습니다. 네. 아이 설렌더를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 라디오 네. 들으면서 보니까 뭐 하고 싶은데 저는 한국 발음이 안 좋대요. 아, 아, 발음이 좀 악센데요. 제가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만 영어를 하게 되면 입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혀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방금 저 설렌더 저는 더위 때문에 행설주사라고 했어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남자 싱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남성 CCM 가수분들의 곡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어때 뭐 여심을 이렇게 흔들어요? 아, 저는 이제 나홀에서 한번 싱쿵 그리고 이재훈 씨한테도 또 싱쿵 멜로망 씨한테도 또 싱쿵 좋으시겠어요? 네, 아유,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네, 저도 싱쿵한 곡이 남았어요. 아, 정말요?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곡들인데요. 네. 지금도 계속 차에서 이 두 곡을 들어요. 아. 일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Just Worship. 진짜 이분들 노래 완성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롭고. 이분들 찬양 두 곡 연달아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는 또 벌써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아, 벌써 퇴근할 시간이군요. 네. 마지막 곡, 혜인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곡은 저스트 워십의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위대하신 주 듣고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혜인 교수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알게 되리라